약간 빨개져 엄마 엄마 내 마음이 설레이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해 I don't know what to do 사랑했던 그날처럼 내 얼굴 떠올라 왜 이럴까 나 몰라 내게 이렇게 다가온 넌 어떤 생각인 거야